할렐루야. 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또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풍성한 결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창립 4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예.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의미로 에베네셀이라 그렇게 말하죠. 오늘까지 여기까지 지난 45년을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뭐가 있죠? 찬양 경연대회가 있죠. 잘 준비를 하셨습니까? 예, 잘 준비하셨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음악에는 삼화음이라는 게 있죠.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음악 시간에 삼화음이 있어서 으뜸화음 또 딸림화음 또 버금딸림화음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걸 배웠어요. 으뜸화음은 뭡니까? 도미솔. 이걸 으뜸화음이라 그러죠. 예. 그리고 또 딸림화음은 뭐예요? 도파라. 아, 도파라. 그 다음에 버금딸림화음은 시레솔. 예. 제가 음악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제가 삼화음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으뜸화음, 이것은 도미솔이잖아요. 그렇죠? 도미솔. 이 도미솔이 으뜸화음인데 저는 우리 지난 45년의 우리 교회 역사를 이 화음에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 으뜸화음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음이 뭐냐면 도입니다. 도, 도미솔 할 때 도. 가장 기초가 되는 의미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언제 설립이 됐습니까? 1973년 7월 14일에 설립이 됐더라고요. 전효환 목사님께서 이제 개척을 하셨지요. 말하자면 전효환 목사님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예, 예, 여러분들이 지금 계세요. 그렇죠? 이분들이 삼화음의 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45년의 역사에 기초를 놓으신 그런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분들에게 지금까지 지난 45년에 또 그 역사에 함께 왔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에서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 여러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제가 그때부터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것으로 인해 감사드리고요. 도, 첫 번째 음이 기초가 되는 음이 도예요. 그럼 그 다음 뭡니까? 미죠. 미, 도, 미, 솔 할 때 미. 미는 뭐예요? 가운데 있으면서 중심이 되는 음이 이 미입니다. 미. 말하자면 우리 이대 목사님, 김정태 목사님이 위임 목사로 되신 게 2004년 10월 23일이더라고요. 김정태 목사님께서 2004년 이분들 이때로부터 또 오늘까지 오신 분들 이분들이 삼화음의 이 가운데 중심이 되는 그런 분들이다. 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이 중심을 지켜주신 이분들에게도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솔이죠, 솔. 도미 솔? 예, 솔. 솔은 뭡니까? 이 화음을 풍성하게 해주는 음이 바로 이 솔입니다, 솔.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지난달 2018년 10월 24일 날, 10월 24일 맞나요? 아, 이거 얼마 안 됐는데? 10월 21일이요? 아, 큰일이네요. 10월 21일. 예. 10월 21일인가? 예. 아무튼. 예. 10월 21일. 예. 제가 그때, 3대 위임 목사로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저와 함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솔에 해당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더 새롭고 풍성한 그런 화음을 만들어갈 주인공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석이 좀 괜찮은가요? 예,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역사에 그대와 함께 있어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우리 오늘 혹 교회에 방문하신 분이거나 또 이렇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좀 낯설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드리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이 삼화음의 그 솔처럼 이제 새롭게 더 풍성한 화음을 만들어가는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권사님 건강하십시오. 앞에 있는 분에게 하신 거죠? 예. 제가 사실은 요거 하면서 다른 걸 또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럼 너무 시간이 갈 것 같아서 이따 저녁에 마음이 그때 기억이 나면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 교회가 올해 45주년을 맞았는데요. 지금 우리는 1대, 2대, 3대, 3대에 걸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그 주역이고 또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 시니어 세대, 그리고 우리 장년 세대, 그리고 우리 청소년, 청년, 다음 세대, 이 3세대 역시 지금 이 역사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그 주인공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3세대가 도미솔 그 으뜸 화음처럼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가서 이제 우리가 45년이 되었지만 앞으로 50년 또 앞으로 100년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추수감사.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감사하고 싶습니까? 아마 개인에게, 그 가정에게 감사할 이유들이 많이 있는 분들도 있고, 혹 적게 있는 분들도 있고, 혹 어떤 분의 마음에는 지금 염려와 걱정 때문에 감사거리가 떠오르지 않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시편 말씀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함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어떤 다른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감사의 이유다, 주된 목적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감사의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야만 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하모니를, 아름다운 화음을, 아름다운 그 삶을 이 땅에 다시 찾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화목이라 부릅니다. 구속이라 부르고요. 또 구원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화목해 하려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는 죄 아래 비참한 그 운명에 처해 있는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또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렇게 인간과 인간 사이에 깨어지고 상하고 또 고통하며 깨진 그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온전케 하고 그 안에 기쁨과 평안을 다시 찾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삶은 더욱더 각박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더 날카로워지며 그래서 이 땅에 자연히 역시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며 그래서 삶이 더 피폐해져 갑니다. 그런 자연과 이 만물을 다시금 회복하고 그래서 풍요롭고 복된 그러한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풍성하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다시 찾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지요. 그것을 성경은 샬롬이다, 평강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저에게 불쑥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뭘까?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뭘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감사함으로 헌금을 하고 집에서 먹는 것보다 더 정성으로 사랑으로 음식을 만들고 서로 친교하고 나누고 대접하고 생면부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금하고 또 기도하고 선교를 하고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회사 같으면 쉽게 처리할 일인데도 오히려 참아주고 견디고 인내하고 용납하고 때로는 자신조차 힘든 삶인데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래서 얻는 게 뭘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안경이 없으면요, 세상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교회고 신자입니다. 여러분, 뭘 꼭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모든 것이 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감사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감사해서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와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해서 용납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다. 하나님이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고 영원한 지옥병 형벌로부터 죽음의 병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이 땅에 살면서 실감하고 맛보는 그 평강 때문에 그렇다. 치유와 회복과 구원과 샬롬을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풍성하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다시 찾게 해주시려 오셨습니다. 은혜와 평강, 그 삶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복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된 풍성한 하모니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은 사랑이라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그 사랑 가운데서도 자기 몸과 마음을 다해서 표현하는 책임 있는 사랑, 그 사랑으로 이것을 이루어주셨죠. 우리에게 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그렇게 이루어주셨죠. 오늘 빌립보서를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감격하여 말합니다.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은 사실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환경으로 보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해야 할 만한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전체에 대표적인 그 단어를 한 단어 뽑으라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기쁨이라 그래요. 기쁨.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뻐할 수 없는 상황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근원을 어디에서 찾는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다. 예수님의 이 사랑을 말하면서요,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시면, 우리 성경 2장 6절부터 11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라고 권면해요. 그리고 2장 17절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사랑, 그 마음을 품으십시오라고 권면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자인 사도 바울 자신도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드리는 그 믿음의 제사, 그 믿음의 헌신,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으로 드리는 그 믿음의 예배에 나도 내 피를 쏟아 붓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나도 기뻐하겠습니다. 나도 기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다. 그렇게 권면하면서 사도 바울 자신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역시도 여러분의 그 믿음의 제사와 그 헌신과 그 예배 가운데 내 피를 쏟아낼지라도 나 역시 기뻐하겠습니다. 나 역시 기뻐합니다. 목회자인 사도 바울도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평강을 위하여 샬롬을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드리겠다. 헌신을 다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2장 19절부터 보시면요,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9절에 보면은 또 25절에 보면은 이 바울을 도와서 함께 동역하던 이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이 함께 사역하는 교역자들인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역시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디모데는 성도들의 그 사정을 진실로 살피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함께 수고하고 자신과 함께 군사되고 더 나아가 바울의 쓸 것을 도울 뿐만 아니라 자신이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사역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도 자신의 헌신을 자신의 피를 쏟아놓는 심정으로 기뻐하겠다.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교역자들도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빌립보서 2장 전체를 보면은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의, 그리고 더 나아가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에 이어지는 그 사랑과 그 헌신을 증거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어디로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읍시다. 성도들을 그 부르심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연결되어지는 본문이 우리가 읽은 이 3장 12절, 14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3장 12절부터 14절을 한번 보시면서요, 제가 이것을 새 번역으로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며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상을 받으려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곧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한 가지 일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그 부르심, 그 부르심을 이루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것, 그것을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100m 달리기를 하는데 그 달릴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몸을 숙이고 그 몸을 앞을 내밀어서 저 앞에 있는 그 고린 지점까지 거길 향해서 준비하고 달려나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눈은 저 멀리 놓여있는 그 결승선을 바라보면서 전력으로 달리겠다. 그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거리 주자가 뒤를 돌아보면 안 되겠지요. 앞을 향해서 가겠다는 겁니다. 앞만 보고 달리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희망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야 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붙잡아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들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뒤에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역시 하나는 자만이고요, 하나는 죄책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믿음이라는 안경으로 바라보기 전에 그는 소위 말하는 잘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인류대학 나오고 또 경건하고 또 실력 있는 그런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의 스펙으로 뭘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은 평생 그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책감을 인식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한다. 무엇입니까? 자신이 과거에 성취했던 것들, 자신이 과거에 갖고 있던 그것들, 그거 잊어버려야 된다. 자만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교회의 핍박자로서 저지른 죄들, 그 죄책감 그거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이랬는데, 자신이 과거에 성취한 것에 연연하면 거기에 발목 잡힙니다. 또 반대로 내가 그때 이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자신이 과거에 후회하는 거, 실패한 거, 원망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으면 발목 잡힙니다. 그거 다 버리라는 겁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된다고요? 오직 한 가지 일,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해서, 저 결승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고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그 영광의 상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니 모든 교회를 지배하는 그 원리가 있다면 성경은 그것을 평강이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지배하게 하라. 이것이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원리입니다. 특히 우리는 사람을 양육하고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 가장 그 주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평강을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스스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평강. 어떻게요? 내게 맡기신 사역과 섬김을 통해서 뭐 찬양대나 예배위원이나 눈에 띄는 그 역할이든 혹 새벽이든 밤이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든 주방에서 뒤처리까지 다 하는 것이든 교회 물건을 내 살림처럼 아껴서 소중히 사용하는 것이든 누가 말하든 말하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사랑으로 마음으로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역할들을 감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평강이 확대되고 있는가, 그게 평가의 기준인 겁니다. 이런 마음과 삶의 태도는 비단 교회 생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 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맡은 역할과 그 현장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내게 위임해주신 부르심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 일도, 그 현장도, 그 삶의 자리도 비단 교회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내 평생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다. 그 역할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위임의 역할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평강을 확대하고 있는가? 그것이 늘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스스로의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이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옳고 그 그름을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누가 맞고 틀린 것을 판별하자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평강이 확대되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잘하는 것이고요. 나 자신에게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때로는요, 나를 통해서 평강이 확대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나를 통해서 불평이 확대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를 겸손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자리, 내 가정에서 나를 통해서 불평이 확대된다면, 직장에서, 학교에서 나를 통해서 불평이 확대된다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냥 세상 일이고 그것이 그냥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 아닌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게 맡기신 역할과 사역을 통해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재직으로서, 아니 모든 성도로서 여러분이 나를 통해서 평강이 확대되는가, 아니 불평이 확대되는가, 우리는 늘 겸손히 우리의 삶과 사역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피아노 음이 도미소를 눌렀는데 다른 음이 나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타를 치는데 그 기타를 연주했는데 다른 음이 나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조율해야죠. 조율. 조율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때로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상한 음을 낼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우리를 버려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조율을 하는 겁니다. 조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도록 조율을 하는 겁니다. 우리 1대가, 2대가, 3대가 함께 조율을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가, 장년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가 함께 조율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확대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 목표를 향해서 그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그걸 향해 달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위임받은 지 이제 1개월 난 지 되었습니다. 제가 21일인지 22일인지 4일인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이, 죄송합니다, 삑사리를 내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율해야 돼요. 저도 조율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과 얼마 안 되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로 치자면요, 우리는 이제 활주로에서 이륙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비행기는 이륙하고 착륙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륙할 때는 속도와 고도를 안정적으로 높이기 전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크리티컬 타임이라고 불러요. 크리티컬 타임. 결정적인 중요한 시간이다. 그게 크리티컬 타임. 그런데 저는 이 크리티컬 타임이 이륙할 때 10분, 그리고 착륙할 때 5분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더라고요. 역시 또 조율해야 돼요, 저를. 즉, 이륙할 때 10분, 착륙할 때 5분이 크리티컬 타임이 아니고 이륙할 때 3분, 착륙할 때 5분. 그래도 뒤에는 맞췄어요. 그렇죠? 이륙할 때 3분, 착륙할 때 5분. 요 8분. 어? 그런가요? 아, 이게 벌써 이게 아, 8분. 어, 근데 8분이죠? 아, 아 죄송합니다. 이륙할 때 3분, 착륙할 때 8분. 예. 이륙할 때 둘 다 틀렸네. 그러고 보니까. 이륙할 때 3분, 착륙할 때 8분. 그럼 몇 분이에요? 도합? 11분. 그래서 이거를 마의 11분이라 그렇게 부른대요. 마의 11분. 이때가 중요한 시기랍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어떤 때예요? 지금 이륙하는 그 3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도 크리티컬 타임이라 그러지 않고 크리티컬 11 미닛 이러더라고요. 크리티컬 11분. 결정적인 11분. 착륙할 아니 그러니까 이륙할 때 3분, 착륙할 때 8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로 이 하늘을 향해서 비상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륙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라 그렇게 봅니다. 이때 이 비행기가 안정적으로 고도와 그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힘을 다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온 힘과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도 잘 살고 이 마을도 잘 살리는 한 길을 가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을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 교회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비상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정성과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적인 변화를 실감하는 그 일에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비상할 것을 준비하겠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안경을 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나기 위해서, 영적인 변화를 실감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실제로 경험하는 사람으로서 실감하기 위해서 배우고 또 그 시도를 힘쓰는데 여러분의 시간과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청소년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새 희망의 문을 여는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때마다, 우리의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우리 교회와 가정들에게, 우리 모든 세대 가운데 그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